네, 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있는 것,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있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강조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세 가지의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1절에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가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넓힌 그 상태로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제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2절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하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3장에서 살펴봤듯이 추천서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면서 바울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앞에 2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한 시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쭉 영원토록 지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직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직책,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상태에 처해 있지만 6절과 7절에 있는 것으로 보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부정적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먹지 못합니다. 매맞습니다. 갇힙니다. 수고롭게 일합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다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막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6절과 7절로서 보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마치 이것은 우리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아름다운 과일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해 주는 것. 원수를 향하여 그렇게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참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름 없이 봉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이름도 없이 찬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하나라고 드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은 너무 감동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살았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 바울이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 구원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선사해 주셔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늘 인생의 상황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을 통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참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또한 물질로 누군가를 섬겨받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사역이 꽃피우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 일인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오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넘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진리입니다. 아멘. 행복입니다. 아멘. 참 이 행복을 경험하게 나면 세상 모든 것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술을 마시러 토요일 밤에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행복이 더 큰데 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외모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게 하라. 주님의 은혜를 조그만 잣대로 재려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분리하려고, 걸러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제발 마음을 넓혀라. 우리를 받아줘라. 복음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받아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의 힌트는 7장 1절에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멍에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달라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진리가 넘쳐야 됩니다. 복음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 순결함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제 16절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마지막 절 18절에 너희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수많은 단계, 은혜를 받는 단계,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풍성히 하는 단계, 그 은혜를 전하는 단계, 그리고 마음을 넓히는 단계, 그 거룩을 유지하는 단계까지 다 지나고 나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복입니다. 이 복대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오늘도 안식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토요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